오늘도 밤이 깊어서야 눈을 뜨고 사수를 하다 거울을 보고 부어있는 두 눈 입가에 쓴 웃음을 접어지고 안는 TV는 괜히 켜놓은 채 나도 모르게 따라 웃고 그러다 또 안가에 눈물이 고여 그대와 같이 갔던 곳 그대와 같이 걷던 곳 모든 게 너무나 내겐 다 선별한대요 다 그대로인데요 그대와 함께 봤던 곳 그대와 함께 듣던 곳 마치 어제처럼 모두 기억나요 난 너무 아파요 I'm gone 자꾸만 흘러가고 넌 내게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란 걸 알면서도 난 기다릴 뿐 내겐 오직 이것뿐이야 oh, yeah.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도 그렇게 즐겨 듣던 음악도 내게 다 소용이 없어요 다 재미가 없어요 oh, yeah. 그대와 같이 갔던 곳 그대와 같이 걷던 곳 모든 게 너무나 내겐 다 선명한데요 다 그대로인데요 그대와 함께 봤던 곳 그대와 함께 듣던 곳 마치 어제처럼 모두 기억나요 난 너무 아파요 I'll never forget you.